독일의 문호 쾨테는 80살이 되던 어느 날부터 창고 열쇠와 식기 찬장의 열쇠까지 모두 자신의 베개 밑에 감춰뒀답니다. 가족들의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하루 세 번은 꼭 자신에게 들릴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뿐 아니라 괴테는 그 자리에서 그날 먹을 빵을 저울질하곤 했었다는데요. 그것은 그냥 열쇠만 달랑 갖고 금방 가버리는 게 싫어서였고 가족들이 좀 더 자신의 곁에 머물러 주길 바란 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어른들, 부모님들, 그리고 가족들을 내가 외롭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이요. 마틴 쉰이 주연한 영화 7일간의 사랑 중에서 사랑의 기쁨, 블레즈 다무르, 오늘은 존 바에즈의 음성으로 띄워드렸습니다. 광주 서구 광천동의 조현구 학생 신청곡 잘 들으셨어요. 이 곡은 특히 저희 어머니도 참 좋아하시는 곡인데요. 자, 오늘 제가 첫머리에 많은 분들의 목소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서울 중랑구 중화삼동에서 김윤미 학생, 상고빠 열심히 해 이 말을 제 목소리로 들려달라고 하셨고요. 대구 동구 신천삼동의 박성호 씨는 지은아 나의 진정한 선물은 내 마음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또 강원도 원주에서 이시훈 씨, 소영아 기운내고 넌 웃는 모습이 참 예쁘단다 이 말을 전해달라 그랬어요. 제 막내 동생 이름도 소영인데요. 그 시훈 씨가 소영 씨에게 전해드리는 말씀을 제 동생에게 또 하고 싶어요. 동생은 이렇게 웃는 모습이 보기 싫다고 웃지를 않는데요. 참 사람에게 있어서 웃는 모습이 보기 싫은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자, 많은 분들 웃으시고요. 제가 사랑의 노래 역시 띄워드리겠습니다. 자식과 아버지 간의 사랑을 그린 영화죠. 실베스터 스텔론이 주연한 Over the Top 중에서 케니 로긴스의 노래 띄워드립니다. 역삼동에서 이희정 씨 신청하셨죠? 자, 들어보십시오. Meet me halfway. 더할 수 없이 화려한 시간을 위한 옷 인터메조. 감동과 화제를 몰고 온 서경선 스님의 첫 번째 에세이. 아하, 여보게 저승 갈 때 뭘 가지고 가지? 이제 또다시 만나는 서경선 스님의 두 번째 에세이. 여보게 이 땅에 다시 오려나?

어떠셨어요? 정성희 학생 친구 생일 축하곡으로 아주 적합한 곡 아니었습니까? 하이틴의 조명근 씨, 권성문 씨도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히라빈 주루바 중에서 주루바의 댄스, 호레아 크리시안의 팬플루트 연주로 띄워드렸습니다. 자, 저희 방송을 심야의 보석 같은 프로라고 말씀해 주신 분이 계세요. 심야의 보석 같은 이 프로는 실험정신이 가득한 미래지향적인 영화와 비교될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읽고 홍동식 PD랑 저랑 아주 좋아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 편지에는 밤이라 횡설수설 두서가 없군요.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서울 관악구 신림 7동의 민윤주 씨. 지금도 글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풀어. 자, 서울 종로구 권농동의 최정혜 학생. 좋아하던 과외 선생님이 결혼하시는 바람에 그 전날 밤 새벽 4시까지 오셨다고요. 최정희 학생을 위해서 다음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서 손혜민 씨가 신청하셨어요. 수원의 강민우 씨, 그리고 눈에 불을 켜고 귀에도 불을 지르고 기다린다고 하셨네요. 이양우 씨, 들어주십시오. 영화 라스트 콘서트 중에서 스텔라를 위하여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입니다. FM 영화 음악입니다. 영화 베리 린든 중에서 헬렐의 사라망드를 디에르 무땡이라는 가수가 가사를 붙여서 노래했습니다. 아주 독특했죠? 자, 이 시간쯤 되면 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분, 오늘도 오셨습니다. 정상희 씨, 영화평론가 정상희 씨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얘기인가요? 오늘은 제가 도박을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사실은 네. 당장 발등에 떨어진 결과를 갖고 예. 한번 이것을 예상해본다는 것은 영화평론가로서는 어쩌면 한번 그 도박 같은 심정이기도 할 터인데요. 그러나 어찌 이 재미있는 일을 안 하고 저희가 이번 주를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작년 이맘때도 그러셨죠? 그리고 그 던지신 주사위가 대충 맞았던 것 같아요. 올해는 어떨지. 바로 아카데미 예상하기 아닙니까? 그쵸? 네, 맞습니다. 그 3월 22일 오전에 있을 예정인,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이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3월 21일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시차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요. 그 아카데미 66회 시상식이 이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영화를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라도 아카데미상이라면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그 오스카 아저씨의 모습을 새겼다는 네. 아주 작은 모양의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자면 고작 해봐야 만드는 제작비 3만 5천 원짜리지만 그래요? 네. 일단 한번 받기만 하면은 영화사에 자기의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영광이 되기도 하는 이 상을 받기 위해서 헐리우드 영화인들은 그렇게 한 해 동안 모질게 영화를 찍었나 봅니다. 금년에도 그 많은 작품들이 후보에 올라와 있고 그리고 그 많은 작품들이 이미 매스컴을 통해서 또 이 프로를 통해서 충분히 소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한번 내기를 해보기로 하면서 이 영화들에 얽힌 뒷이야기들을 한번 따져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그 작년 이맘때도 말씀드린 것 같지만 아카데미상은 국제영화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미국 국내 영화상이고 그것도 헐리우드 영화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헐리우드 영화를 대상으로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영화가 대상으로 하는 영화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LA에서 개봉된 영어로 발성된 영화들이 네. 그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미국 사람들이 자국 영화라고 생각하는 이 발상이 놀라운데요. 네. 미국에서 만들어진 영화가 자국 영화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 만들어진 영화는 다 자기네 나라 영화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참 좀 오만하지 않아요? 그리고 언어의 제국주의라고 정말 부를 만도 한 것인데요. 네. 그래서 그 누군가 이야기하기를 달력과 언어를 장악하면 그것은 권력을 장악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헐리우드 영화를 보고 있노라면 또 아카데미상을 보고 있노라면 정말 그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 보통 제가 여기 소개를 드리면서 한 가지 더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국제영화제라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영화상은 딱 현재로서는 세 가지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제 네. 사회주의권이 해체되면서 모스크바 영화제와 카를로 비바리 영화제는 탈락했고 유감스럽게도 이제 남아있는 것은 깐느, 베를린, 베니스, 마니, 인터내셔널이라는 그 호칭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습니다. 물론 네. 동경영화제라든가 몇몇 영화제들이 국제영화제라는 타이틀을 붙이고 있기는 하지만 아주 유감스럽게도 그 영화들은 국제영화제 중에서도 B급 영화제 정도로 평점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그러나 그렇다면 어떻게 아카데미상이 세계 영화상 중에서 그야말로 으뜸가는 영화상이 될 수 있었겠는가 라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텐데요. 사실 아카데미상이 세계적인 영화상이 된 것은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닙니다. 그것은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별로 그러한 평가를 받지 못했었는데 네.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리고 이른바 세계대전 이후 팍스 아메리카나 정책을 펼치고 있는 백악관의 정책과 함께 헐리우드 영화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기 시작했고 그래서 사실 그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현상이 없잖아 있기는 하는데 사람들이 보통 영화 보러 가자고 그러면은 미국 영화 보러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영화 보러 갈 때는 아주 특별히 앞에 접두사를 붙여서 한국 영화 보러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네. 영화 보러 가자라고 그랬는데 한국 영화 보러 가면은 가끔 여러분들 친구들한테 야단 맞은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굉장히 비감스러운 얘기이기는 한데요. 그럴 만큼 헐리우드 영화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영화의 중심이 되었고 네. 세계에서 영화 만드는 편수로 따지자면 연간 12%에 불과한 미국 영화가 헐리우드 영화가 그리고 그 헐리우드 영화를 채점하는 아카데미상이 바로 세계 영화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이 되게 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금년 그 66회 아카데미 영화상의 가장 큰 그 관심 중에 하나는 과연 스필버그가 상을 받을 것인가일 것입니다. 그렇죠. 쉰들러 리스트라는 그 오스카 쉰들러에 관한 자서전 영화로 3시간 18분에 걸친 흑백 화면으로 시종일관 관객들을 경악과 분노와 그리고 유태인들에 대한 동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영화를 보게 만드는 이 영화로 지금까지 스필버그와는 다르다라는 평점을 얻어내는데 성공하였고 그래서 금년에도 주라기 공원으로 기술상이나 받을 줄 알았던 스필버그가 느닷없이 가을에 개봉된 쉰들러 리스트로 불현듯 돌아와서 순식간에 아카데미상 12개 부문 후보라는 그 위업을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스필버그는 마음 놓고 있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까지 이런 적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E.T.의 경우에도 아카데미상 12개 부문 후보에 올라와서 기술상 음악상에 불과한 4개 부문 효과에 그쳤었고 11개 부문 후보에 올라왔었던 컬러 퍼플은 아마도 그해 아카데미상 녹화해 두신 분들은 두고두고 그 테이프를 그 물려주며 그 영화광으로서의 자격을 자랑할 만도 한데 그해 모든 부문에 다 떨어지고 감독상 떨어지고 최후에는 작품상까지 떨어지자 기어이 눈물을 못 참고 손수건을 꺼내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닦는 가련한 스필버그의 얼굴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스필버그는 다시는 아카데미상 시상식에 참석하지 않겠노라고 인터뷰에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네. 하지만 아카데미상에서는 그렇게까지 한다라면 우리가 너무 모진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했었던지 이른바 명예상에 해당하는 그 탈보그상을 스필버그에게 주면서 아카데미상에 다시 한번 참석시켜서 그 상을 건네줌으로써 일종의 주고받는 관계를 이룩함으로써 다시 화해를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스필버그에게는 여간에서 아카데미상과의 인연이 없는 감독처럼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스필버그에 열광하는 팬들은 어디 제임스 조이스가 노벨 문학상 받았나요? 라고 네. 글을 그의 위치까지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사실 영화사에 있어서 그 정도의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무리한 것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신들러 리스트는 다릅니다. 물론 신들러 리스트에 대해서 무수한 비판도 가능할 것입니다. 사실 영화적으로만 말씀드린다면 신들러 리스트에는 많은 약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드라마가 균형 감각을 잃고 있습니다. 또 신들러 리스트를 해석하고 있는 리암 니슨이라는 인물, 그 오스카 신들러에 대한 네. 해석도 일관적이지 못합니다. 네. 그리고 중간에 영화 톤이 갑자기 변하면서 때로는 막판에는 심파로까지 바뀌기도 합니다. 네. 사실 신들러 리스트에 가장 문제가 많이 됐었던 장면은 마지막 장면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계세요. 유태인들이 그 이빨을 뽑아서 네. 그것을 녹여 반지를 만들어 주자. 이것이라면 두 사람을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이 자동차라면 열 명은 더 구할 수 있을 텐데 라고 눈물을 흘리며 그 유태인들 앞에서 하소연하다시피 합니다. 문제는 이 장면이 위조라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실제 오스카 신들러는 네. 마지막 순간에 반지를 받고 악수를 하고 그리고 그의 회계사와 어깨를 부둥켜 안고 그리고 우리 나중에 다시 만납시다고 차를 떠나갔는데 차를 떠나간 오스카 신들러가 갖고 떠났었던 가방에는 그의 폐물류와 보석류가 잔뜩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는 마지막 순간에 그래도 전쟁이 끝나고 나서 자기가 살아남아야 하는 마지막 재산은 챙기고 떠났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신들러 리스트에 대해서는 바로 그 수많은 영화적인 약점보다는 과연 스필버그는 마지막 순간에 심파로 빠진 것은 아닌가라고 비난하고 있는 화살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비난의 화살을 높이고 있는 것은 대부분 독일계 비평가들입니다. 어쩌면 유태인들에게 이것은 사기를 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유태인들은 신들러 리스트에 대해서 충분히 용서할 수 있다, 그것은. 그리고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에 대해서 그것을 만든 스필버그에 대해서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며 오스카 신들러라는 인물은 충분히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는 것이 입장입니다. 또 스필버그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영화평론가들은 물론 그런 날조가 있기는 했지만 그러나 3시간 18분 흑백 영화를 만든다는 것이 과연 스필버그가 아무리 스필버그를 할지라도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정말 가능하기는 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네, 정성윤 씨가 꽤 신들러 리스트에 무게중심을 많이 두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다른 작품들도 한번 네. 소개해 주시죠. 그 신들러 리스트와 함께 같이 올라온 영화 중에서 가장 강력한 맛수로 선택받은 영화는 주인 캠피언 감독의 피아노입니다. 네. 이것은 아주 의외인데 지금까지 아카데미상에서 깐느 영화제 그랑프리 수상작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동안 많은 미국 영화들이 깐느에 가서 깐느 그랑프리를 받기는 했지만 그러나 깐느 그랑프리와 아카데미 작품상을 동시에 받은 영화는 1955년에 델버트만 감독이 찍은 어네스트 보그나인이 주연으로 나온 그 못생긴 어네스트 보그나인이 한 여자한테 사랑 고백하기 위해서 밤새 어쩔 줄 모르다가 마지막 순간에 여자가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인 마티라는 영화 이후 깐느 그랑프리 작품상이 후보에 올라와 상을 받는다면 이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 이어서 미국 영화가 3연패를 기록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섹스 거짓말 비디오 테이프, 바톤 핑크, 그리고 광란의 사랑. 그러나 세 편 어느 것도 후보에 조차 선택받지 못한 것이 지금까지 깐느에 대한 평가였었습니다. 실제로 네. 미국 신문에 나온 영화 광고를 보고 있노라면 깐느 그랑프리를 받은 수상작들의 광고에 깐느 그랑프리를 받았다는 얘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깐느 그랑프리 받는 날은 재미없는 영화로 찍혀서 흥행에 절대 실패한다는 것이 미국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피아노는 예외였습니다. 피아노는 개봉하자마자 이미 3천만 불 이상의 흥행 수익을 올렸고 이 수익은 쉰들러 리스트보다 더 좋은 기록입니다. 또한 피아노는 수많은 영화상을 거의 휩쓸다시피 하면서 그야말로 수상 행진을 계속하고 있는데 네. 여기서 쉰들러 리스트와 매번 붙었을 때 쉰들러 리스트가 이긴 적은 딱 한 번 골든글로브 상뿐입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상, 비평가들이 던지는 모든 상에서는 신들러 리스트보다는 피아노가 더 훌륭한 영화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였었고 그리고 피아노는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7개의 부문 후보에 올라와 있습니다. 또 이 영화가 만일 상을 받는다면은 깐느 그랑프리 수상작의 두 번째 수상이라는 것 외에 두 가지 또 다른 특징이 있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피아노는 프랑스 자본으로 만든 프랑스 영화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자본과 그 CB2000이라는 영화사에서 낸 일정한 제작비와 호주에서 낸 제작비를 합쳐서 영어로 만든 영화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만들어진 영화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프랑스 자본으로 만든 영화가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헐리우드 영화인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문제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군요. 혹시 피아노가 떨어진다면 네. 그것이 아주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만일 이 영화가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는다면 영화 사상 최초로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는 여자 감독 영화가 될 그렇죠? 것입니다. 네. 물론 감독이 무슨 여자 남자를 따지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헐리우드의 아카데미 회원들은 맞아요. 그 아카데미 회원의 영감님들은 유난히도 보수적이어서 여자가 배우를 할지언정 여자가 그래서 옷을 벗고 배드신 위에서 뛰고 날지언정 카메라 뒤에서 레디고를 부르는 것만은 못 참겠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네. 세 번째로 올라와 있는 영화는 이것도 역시 금년 아카데미의 복병입니다. 금년 아카데미 복병으로 올라와 있는 짐 쉐리단 감독의 아버지의 이름으로입니다. 이 영화도 그 작품성을 비롯하여 주요 8개 부문 후보로 올라와 있는데요. 네. 짐 쉐리던 감독은 헐리우드에서도 유난히 탐내고 있는 감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일랜드 출신의 이 젊은 시나리오 작가 출신의 감독은 지금까지 만든 영화 3편에 각본 쓴 영화 4편이 모두 아카데미상 후보에 계속 진입하는 네. 그야말로 놀랄만한 기록을 갱신하고 있기 때문에 짐 쉐리던 감독을 흔히 2000년대에 헐리우드로 진입하기만 한다면 그는 미국 영화의 새로운 작가로까지도 부상하지 않겠는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 짐 쉐리던 감독의 첫 번째 데뷔작이었던 나의 왼발에서는 다니엘 데이 루이스에게 아카데미 나무 주연상을 안겨주는 쾌거를 네. 기록하였고 또 그의 두 번째 영화인 비디오 제목으로는 카인의 반란이라고 나와 있고 그 영화에서는 리차드 해리스가 아카데미 나무 주연상 후보로 그야말로 12년 만에 다시 올라오는 쾌거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해서는 지금까지 그가 작업했었던 팀워크를 모두 끌어들여 다니엘 데이루이스를 앞장세워서 그야말로 주력 부대를 이끌고 와서 한번 네. 아카데미상을 휩쓸어 보겠다고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유감스럽게도 스필버그가 갑자기 개심하여 좋은 영화를 찍으리라고는 짐 쉐리단도 꿈에도 생각을 네. 못했을 것이고 예. 호주에서 느닷없이 날라온 한 여자 감독이 피아노로 3천만 불 이상의 흥행 기록을 올리면서 온 영화상에서 기록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에서 입을 벌리고 있을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미국 내에 있는 진보적인 영화 관객들과 영화 비평가들은 망설임 없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향해서 투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가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기엔 맹점이 좀 있죠. 민감한 정치적 문제잖아요. 보수적인 아카데미 심사위원들이 그걸 받아들일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에 대해서 빈정거리며 하는 이 영화 평론가들도 네. 있습니다. 이야기인즉슨 아카데미 영감님들이 설마 IRA 운동 모금 기금을 위해서 네. 이 영화의 작품상을 몰아주기에 하겠냐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있습니다. 피아노가 그 비평가상을 휩쓸기 시작하자 한 정신나간 비평가가 정말 저는 이 사람은 정신나갔다고 표현하고 싶은데 제인 캠피언이 상을 받은 것은 그녀가 유산을 했기 때문에 동종표가 몰려서라고 얘기해서 만인의 그 영화 관객들로 해가지고 분노를 금치 못하게 한 그런 평론가들도 있는데 사실 코미디네요. 영화 평론가들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마련입니다. 네. 자. 이 아버지의 이름으로에는 특히 관객들에게 다니엘 데이루이스와 그리고 변호사로 나오는 엠마 톰슨의 연기가 네. 영국의 연기자들이 얼마나 튼튼한 아주 그 훈련된 연기 바탕 위에서 영화를 이끌어 가나를 통해서 많은 팬들로 하여금 영국 영화의 미래가 밝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그 저는 남아있는 나날이라고 흔히 번역했었는데 훨씬 문학적으로 그 정윤 씨가 번역한 영화가 있던데요. 저희는 시대의 찰리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The 네. Remains of the Age. 예, 맞습니다. 그 개봉할 때는 어느 제목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네. 이것도 한번 내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예. 이 시대의 잔류라는 영화는 제임스 아이보리와 머천트 프로덕션 사이에 아주 오래된 그 컴비 속에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그 컴비들은 전망 좋은 방 이후 모리스 하워즈 앤드로 이어지는 문예 영화를 끊임없이 만들어왔고 그리고 네. 하워즈 앤드의 성공을 밀어붙여서 이 영화는 작년에 아카데미 후보 9개 부문 후보에 올라왔었습니다. 이 9개 부문 후보에 올라온 이 영화의 분위기를 계속 이어서 엠마 톰슨과 안서니 허킨스 주연으로 내세워 다시 한번 아카데미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후보로 올라와 있는 부문은 무려 8개 부문 후보로 올라와 있는데 문제는 지금까지 만들어진 제임스 아이보리 감독의 문예 영화 중에서 가장 완성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영화 중에서 거의 문학을 영화화시키는 것의 한도 내에서는 이 이상의 영화가 과연 가능하겠냐라고까지 에버튼 시스켈은 양쪽 엄지손가락을 올리며 투 썸즈업 엄지손가락 두 개라고까지 네.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에 만만치 않은 비판도 있습니다. 그것이 짐 허버만인데 이 비평가의 표현인즉슨 완성도가 지나쳐서 이제는 지루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네. 뻔한 게임을 또 예, 하고 있으니까 본 걸 또 봐야 되는 것은 아주 지루하지 않은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영감님들은 어쩌면 네. 신들러 리스트 같은 유태인의 민감한 문제, 피아노라는 여성 영화 감독의 예. 이런 예민한 문제,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인한 정치적인 이슈를 건드리느니 안전하게 가자라고 투표를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상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바로 그 예가 드라이빙 미스 데이지입니다. 그렇죠. 마지막 남은 영화가? 마지막 남은 영화가 아주 의외의 영화이기도 한데요. 앤드류 데이비스가 찍은 헤이슨 포드가 댐 위에서 사정없이 뛰어내리는 도망자. 예, 맞습니다. 예. 제럴드 형사와 그리고 리차드 킴블 사이의 끊임없는 추적이 영화 시작부터 끝까지 정신없이 이어져서 해리슨 포드가 인디아나 존스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다라는 평가까지 받고 1억 5천만 불 이상의 흥행 수익을 올려서 지난 여름에 공룡과 맞붙어서 끈질기게 싸워서 흥행 3위를 기록한 그 알라딘에 이어서 3위를 기록한 영화인데요. 아, 사실은 그 많은 영화 비평가들이 빈정거리면서 하는 얘기가 설마 앤드류 데이비스 감독은 자기가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밤잠을 설치지야 않으시겠지 네. 라고 이 영화를 소개하고 있는데 궁금해요. 이 영화에서 어떤 점이 이 아카데미 후보까지 오르게 됐는지 후보를 오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 스필버그 아니어도 디즈니 아니어도 1억 5천만 불 이상 벌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 헐리우드에서 이 영화는 일종의 드림 티켓입니다. 네. 두 번째로 신들러 리스트 피아노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리고 시대의 잔류를 보면은 이 영화는 모두 미국 바깥에서 찍은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아, 네. 이런 식으로 영화가 계속 만들어지면 헐리우드 영화 인력들은 몽땅 실직자가 됩니다. 도망자는 네. 그래도 헐리우드에서 영화를 찍으면 이렇게 좋은 영화 기술로 탄탄하고 재미있는 상업 영화를 인류로 포장할 수 있으며 그렇게 만든다고 해서 상업영화라고 우리는 결코 무시하지는 않을 거야 라는 사실은 그런 아카데미 회원들의 제스처도 있습니다. 등 탁탁 두드려주는 그런 영화나요? 그렇죠. 그래서 앤드류 데이비스 감독은 사실은 그렇게 밤잠을 설쳐가며 큰 기대는 하지 않는 편이 훨씬 더 네. 그의 다음 영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 영화 중에서 어떤 영화가 상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도 금년에도 그 저녁과 그리고 그 저녁 맛있는 저녁을 먹은 후에 영화 한 편을 걸고 그 내기를 거시는 영화 광들이 많으실 텐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 몇 가지 자료를 얘기 드리면 엔터테인먼트 위클리에서 10명의 영화 평론가들이 네. 금년 아카데미 작품상 무엇을 받겠는가라고 예상 점수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자신들이 좋아하는 영화가 아니라 아카데미상 예상 경마표를 만든 것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10명의 평론가 중에 10명의 신들러 리스트를 뽑고 있습니다. 예. 그것이 바로 미국 내의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아카데미 그 여우 주연상 후보로 올라와 있는 이 리스트는 거의 결정이 이미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후보로 올라와 있는 것은 피아노의 헐리 헌터, 그리고 시대의 잔류의 엠마 톰슨, 사랑으로 뭐랄까, 티나 터너의 노래 제목이죠. 네. 그 티나 터너와 아이크 터너의 그 끔찍했었던 결혼 생활과 그것과는 또 달리 가장 사랑스러웠던 발라드 노래를 연이어 소개한 이 영화 속에서 안젤라 바셋, 그리고 섀도우 랜즈의 데브라 윙거, 이별의 여섯 단계의 스타카토 채닝이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모두 훌륭한 연기자들입니다. 그런데 만일 엠마 톰슨이 상을 받는다면 작년 하워즈 엔드에 이어서 연속 2연승이 될 것입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연속 2연승의 투표는 엠마 톰슨에게는 조금 지나칠 정도로 그녀에게 점수를 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뭐랄까의 안젤라 바셋이 물론 지난 몇 년 동안 흑인 여배우 중에서는 최고의 연기를 보여주었다는 것이 모든 비평가들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네. 영화에 대한 평가가 너무 나쁩니다. 연기자들은 인류인데 영화에 대한 평가가 너무 나쁘기 때문에 그녀가 두 가지 그 손에 있네요. 그렇죠. 흑인이라는 건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본편이 영화가 네. 실패했다는 것을 뛰어넘어서 상을 받을지에 대해서는 많은 관계자들이 고개를 흔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섀도우랜즈의 데보라 윙거는 이것이 벌써 세 번째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도전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많은 영화 평론가들이 그녀가 뛰어난 연기를 가진 여배우는 아니지만 일단 카메라 앞에 서서 관객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호소하는 거에 한해서는 엄지손가락 올려도 괜찮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 리차드 아템보로의 이 섀도우 렌즈에서 데브라 윙거는 죽어가는 아주 불쌍하게 짝이 없는 역할을 맡아 90년대의 러브스토리라는 얘기를 들어가며 만천하의 여성 팬들의 손수건을 흠뻑 적시면서 작년에 가장 슬펐었던 영화 두 편, 그러니까 조일러 클럽과 섀도우 렌즈의 이 데브라 윙거가 중국계 여배우들은 모두 떨어지고, 이것도 인정편견입니다. 모두 뭐 조연상이고 뭐 전혀 찾아볼 길이 없는데요. 모두 떨어지고 데브라 윙거가 올라와 있는데 만일 아카데미 회원 중에서 남녀 구성 비율 중 여성 수가 더 많다면 데브라 윙거도 한 번쯤 기대해 볼만 하지 않겠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남녀 비율이 7대 3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별의 여섯 단계인 스타커트 채닝은 예. 영국 그 연극 무대에서 인류 연기자라고 평가받고 있을 뿐더러 네. 엠마 톰슨과 연극 무대에서는 그야말로 쌍벽을 이룬다 하는데 이것은 그녀가 그저 헐리우드의 첫 인사드리는 좋은 징조 정도로 만족하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뭐? 금년의 결론은 말 한마디 안 하고도 아카데미상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피아노의 홀리 헌터가 아닐까 싶은데 예. 작년 12월 달부터 아카데미상 직전인 지금까지 있었던 미국의 모든 영화상에서 여우주연상을 다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금년 아카데미상 중에 최대의 격전장은 어디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평론가들은 남우주연상 네. 부문이 될 것이라고 예. 보고 있습니다. 금년 남우주연상 후보들은 그야말로 그 기라성 같은 배우들의 연속인데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다니엘 데이리스가 그 히피로 등장했다가 마지막엔 머리끈을 질끈 묶고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는 평생 싸우겠노라고 밖에 나가 투사가 되는 다니엘 데이리스가 아주 힘있는 연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의 톰 행크스는 빅에서의 그 귀염둥이 모습을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에서의 그 인자한 미소를 싹 거두고 그리고 에이즈로 죽어가는 그야말로 썩어 들어가는 얼굴을 갖고 자기를 해고시킨 회사와 법정 투쟁을 벌리는 감동적인 연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시대의 잔류에서 안소니 엽킨스는 양들의 침묵으로 상을 받아선 오스카의 모습과는 달리 이제 인자한 웃음을 띄우면서 30년 동안 사랑을 고백하지 못하고 안타깝게 살아갔었던 한 마음 약한 남자의 집사의 모습으로 많은 팬들을 울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랑으로 뭘 할까 해서 아이크 터너로 등장한 로렌스 피시버는 사정없이 아내 티나 터너를 두들겨 패면서도 빙글빙글 웃는 모습으로 여성들을 분노를 자아내면서 그래도 연기는 잘하는군 이라는 네. 이율배반적인 평가를 받아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다크맨으로만 알려져 있었지만 실제로는 브로드웨이 무대에서 셰익스피어의 연기로 잘 알려진 리암 니슨이 쉰들러 리스트에서 셰익스피어적인 인물로 등장하여 아주 이율배반적인 얼굴을 그 오스카 쉰들러라는 인물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받을 것인가? 대부분의 평론가들은 작품상에서는 떨어졌지만 그러나 남우주연상은 조나단 데미의 필라델피아가 가져가지 않겠나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 아카데미 감독상 후보도 지금 그 후보들은 만만치 않은데요. 우선 올라온 사람들이 재밌습니다. 아무도 지금까지 아카데미 감독상을 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세 사람은 무수히 떨어져 본 경험이 있다는 네. 것이 두 번째 특징입니다. 무수히 떨어져 본 경험이 있는 그 세 사람은 쉰들러 리스트의 스티븐 스필버그, 시대의 잔류의 제임스 아이버리, 그리고 샷컷의 로봇 알트맨입니다. 알트맨. 네. 이 세 사람은 정말 지금까지 아카데미 감독상을 받아도 몇 번 받아 마땅한데 스필버그에 대해서는 흥행에 대한 질투로 제임스 아이보리에 대해서는 문학 영화를 찍는다는 것에 대한 일종의 경외감으로 네. 로봇 알트맨에 대해서는 헐리우드의 그 빈정거림에 대한 분노로 줄곧 떨어뜨렸었는데 금년에도 과연 이 세 사람을 피해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피해간다면 쉰들러 리스트는 모든 상을 다 받고 정작 감독상은 아버지의 이름으로의 짐 쉐리단이나 피아노의 제인 캠피온에게 내주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흔히 이름지어 어부질이라 부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상을 받은 충분한 자격이 있는 연출을 보여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감독상은? 스필버그의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네. 그러면 남우조연, 여우조연, 그리고 외국어 영화상도 지금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딱딱 지목해주세요. 남우조연상으로 제가 만일 아카데미 회원이라면 쉰들러 리스트의 랄프 피니스입니다. 하지만 예, 도망자의 타미리 존스와 또 사선에서의 존 말코비치도 만만치 않은 경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우 조연상으로는 홀리 헌터도 만만치 않겠고 엠마 톰슨도 있지만 그러나 피어리스의 로지 페레즈가 받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렇다면 외국어 영화상은 동성애 문제이자 중국 문제이자 그리고 제5세대를 세계에 알린 또 깐느 그랑프리를 받은 칭카이거의 패왕별이요? 네. 북경 오페라와 함께 여러분을 찾아올 것입니다. 네, 번개 콩볶아 먹듯이 지금 맨 끝을 장식을 해주셨는데요. 글쎄요, 정성희 씨 예견이 얼마나 맞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작년의 예를 들어보면 아무래도 많이 맞을 것 같아요. 예, 재밌었습니다. 정성희 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보에 오른 8개 부문 후보에 올랐나요? In the Name of Father 중에서 U2의 멤버죠. 보노와 Giving Friday의 노래 듣습니다. In the Name of Father 들으면서 인사드리죠. 편한 밤 되십시오. Thank you.